저희한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진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감동감화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동굴 밖에서 모여서 놀다가 그늘 밑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야. 호랑이한테 걸리면 잡아먹히잖아.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맞받아칩니다. 아니야. 호랑이는 사냥꾼이 총으로 쏘면 죽어. 총이 더 무서워.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설왕설래가면서 아니야. 전쟁이야. 전쟁이 나면 총 쏘고 폭발하고 다 끝장나. 이렇게 말하는데 한이 없습니다. 계속 논쟁이 아닌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어른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 붙잡고 한 분씩 한 분씩 아저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뭐니 뭐니 해도 연병이 제일 무섭단다. 연병 걸리면 동네가 싹 큰일 나는 거야. 어떤 아저씨는 아니 홍수가 무서워. 홍수는 이게 한 동네가 아니야. 그냥 온 들판이 다 잠겨버리면 그 다음에 굶어 죽게 돼. 그리고 지진 뭐 다 나왔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끝장을 토론의 끝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정답을 구하기로 하고 할아버지 모셔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에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말이지 세월이란다.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 그렇게 동화는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셨지요? 제가 커서 이 동화를 생각해 보니까 이 동화는 유교권에서 나온 동화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세월의 연륜을 체험하신 연장자의 이야기로 동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지혜, 삶을 살아본 분의 지혜에 경청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담겨있는 아주 좋은 동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계속 맴돌기만 하고 지적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떠들었던 모든 것, 어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한 그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들이, 죽음을 향해 우리를 몰아가는 것들이 제일 무섭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결국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실체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은 그 죽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있고 그 반대로 돌아가는 또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이 동화가 좀 비약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돈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돈이 떨어지면 식량이 떨어지고 약품을 살 수 없고 수술을 받을 수 없고 건강을 지킬 수 없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나라하게 지적하자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문화는 나와 죽음 사이에 무언가를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쓰는, 바벨탑을 쌓아놓으려고 애쓰는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미룰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피하거나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미루거나 피하거나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 있을까요? 예술이나 미학적인 접근을 보면 죽음을 미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실망했던 내용 그리고 도전받았던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은 죽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은 울지도 고굴하지도 머리를 풀어헤치지도 못하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 죽음을 해결해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장 12절과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깨어졌어요. 사망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천국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이겨버릴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기만 하시라요. 예, 그것도 따라서 하세요. 옆에 분에게 믿기만 하시라요. 예, 저 말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시라요. 네. 자,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 이게 끝이구나 하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자는 한 번만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 곡에서, 드라마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겁쟁이가 왜 여러 번 죽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주는 어떤 무서움이 계속해서 인류 문화 속에서 사로잡고 괴롭히고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미 먼저 스스로 자포자기가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6절, 제가 성경 번역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혹시 자막에 나오신 대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암송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로 보시면 흑암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통과할 때 그 전에 사망의 그림자를 보고서 두려워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그림자만 보면서도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두려움의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영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기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나의 세월이 다가고 나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사람과, 아니 그 뒤에 있는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죽음 뒤에 바로 뒤에 영생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삶의 태도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 땅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죽음과 동행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한번 외쳐보자고요. 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죽음과 동행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자. 아멘. 네. 믿는 자는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포기했어요? 겁을 포기한 사람들, 겁을 상실한 사람들. 믿는 자는 용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소용돌이라면, 예수님이 낭떠러지라면, 예수님이 끓는 용광로라면 나는 자살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실 때 여러분은 그런 엄청난 모험의 결단을 하신 거예요. 용감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줍시다. 용감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묵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동행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너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영생에 참여한 사람의 또 다른 보너스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원래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가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기 버텨가지고 음부가 나를, 지옥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문을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대,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새 번역입니다. 그런데 개역 번역이나 이 새 번역이나 다 한 가지씩 포인트를 바꿨어요. 음부의 권세의 음부는 원어에 맞습니다. 죽음의 문들의 문들이 원어에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로 직역하면 Gates of Hades, 하데스의 대문짝, 이렇게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짝 또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옛날 한 2000년쯤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대포나 미사일, 뭐 핵무기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쳐들어가는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의 그 중앙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짝. 그 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그 문의 용도가 무엇이죠? 자, 용감한 군사들이 갑자기 문짝을 뜯고 뛰어나와서 와 쳐들어가면서 문을 막 휘두르면서 문으로 때리고 문으로 전쟁하는 것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네, 거의 없고 대부분 문은 굳게 잠겨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성문은 잠겨 있어야 이게 안전한 것이고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문짝이 깨지면 그 전쟁은 절반은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이 누구의 문이에요? 어느 쪽의 문짝입니까?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와 싸우는 음부가, 그 음부의 그 문짝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옥을 누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이 놀라운 계시를 알려주셨구나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시를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복음주의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고 베드로가 교황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반석이 되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어디를 공격해요? 지옥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지옥과 싸우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전쟁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도전을 경험하셨습니까?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이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여러분은 교회의 반석이 되고 그리고 마귀의 나라, 지옥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고 깨어진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예언을 설명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가 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교회의 문을 여셨으면 마귀가 그 교회의 문을 닫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닫지 않으실 테고 마귀는 닫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나라를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쇠를 오늘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한번 성경으로 가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 19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번역이 좀 다른가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멜면 천국에서도 멜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목사님들이 천국 문을 여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옥의 문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지옥 문도 부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와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향해 영생을 향해 가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그 특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얼마나 멀리 있나요? 네. 천국과 지옥은 굉장히 간격이 넓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지옥에 간 그 부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엄청나게 넓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미국과 캐나다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혹시 캐나다에 다녀오신 분, 미국과 캐나다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예, 강을 사이에 두고 나야가 폭포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형지물을 가지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그 강을 쫙 그어서, 절반 그어서 캐나다 지역, 미국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발을 헛디디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나오고 정면으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나오고,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치우치면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 오늘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 되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천국을 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뿐만 아니라 지옥의 대문을 깨뜨리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천국과 지옥을 여는 열쇠, 이 양날검과 같은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그 실마리를 줍니다. 19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땅에서 풀 수 있습니다. 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나 정통 교단들은 이것을 교회의 치리권으로, 징계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잘못한 성도들을 징계하면 천국에서도 유효하고 교회에서 용서를 베풀면 천국에서도 유효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복음주의적 해석을 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옥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면 천국에서 그 영혼이 등록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천국에서 닫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과거에 나처럼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쥐어진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옥의 문을 따버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지옥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는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로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만 영원히 남습니다. 마귀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뭐 패배하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냐하면 내 실력 믿고 내 기술 믿고 내 방법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이지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망의 공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망의 그 세력을 이용해서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민이 있으시고 답답함이 있으시고 죄책감이 있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양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하셨사온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사망에 쏘는 것 마귀의 걸림돌들이 사라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대문짝을 깨부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